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일이 안면에 검버섯을 제거하는 등 건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3일 대규모 대북 식량 지원 여부와 관련해 북핵 진행 상황이나 남북 간 인도적 문제 등 몇 가지 큰 요소를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개성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 앞서 지난 5일 판문점에서 비공식적으로 당국장 간 접촉을 가졌다는 대북 소식통의 전언이 나왔습니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23일 오후 중국 측과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일이 안면에 검버섯을 제거하는 등 건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경질 증세를 보이고 있고 오래된 친구나 가족에 대한 의존이 늘어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김정일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 부장과 장성택 당 행정부장 부부는 작년 12월 이후 김정일 현지 지도를 자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자탄하는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초조감을 많이 피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런 현상으로 북한 내부 정책 추진에 난맥상이 심화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3일 대규모 대북 식량 지원 여부와 관련해 북핵 진행 상황이나 남북 간 인도적 문제 등 몇 가지 큰 요소를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방침이지만 대규모 식량 지원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화폐개혁 이후 식량 수급 및 분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다시 식량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장관은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가 식량 지원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등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중요한 요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에서 파악할 것이라면서 능동적으로 식량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이 개성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 앞서 지난 5일 판문점에서 비공식적으로 당국장 간 접촉을 가졌다는 대북 소식통의 전언이 나왔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 시민단체인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한 정부 관계자와 원동현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지난 5일 판문점에서 접촉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금강산 관광 관련 실무회담에 앞서 북측 관광사업 주체인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소속 인사가 회담 대표로 나오는 데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회동이었다며 북한은 남한이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당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5일 밤 단장인 김용철 참사 외에 다른 기관 관계자 2명을 포함한 회담 대표 명단을 통보하자 남한 정부는 북한 대표단 구성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23일 오후 중국 측과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중국의 번영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이야기가 나오자 김정일은 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이 무슨 사회주의인가? 등서평 그 쥐새끼 한 마리가 지금 중국이란 큰 땅덩어리를 다 말아먹고 있는데 그걸 못마들한 소린가? 김정일은 항상 등서평을 가리켜 쥐새끼라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은 오늘은 그만하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김단현을 따로 불러 그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며칠 후 김일성은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들과 인민경제대학 박사들을 만나 대안의 사업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덕식 경제를 연구할 때 대한 가학을 주었습니다. 또한 박정희가 어떻게 남성 경제를 일으켜 세웠는지 당신들은 좀 생각해 보았는가? 라고 물어보면서 기회가 마련되면 남조선의 경제 고찰단을 파괴 나갔다고 선언해 회장에 있던 전체 성우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국가 경제 문제를 놓고 김일성과 김단현은 개혁론을 주장하고 김정일과 연영묵 총리는 사회주의 원칙주의를 주장하는 대립이 조성됐습니다. 사실 김정일과 김단현은 단순한 인척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일이 어렸을 때 계모가 미워 집을 뛰쳐나오면 항상 김단현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던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김정일은 그 예정을 다 잊은 듯 그때부터 김단현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하여 김일성 사후 혁명 원칙에는 친척이고 뭐고 없다며 김단현을 정무원 부총리에서 해임시켜 흥남비로 연합기업소 지회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제명은 어마어마하게도 당정책 비방 및 직무 태만이었습니다. 당정책 비방이라는 제명의 근거는 이러했습니다. 식량난과 함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북한은 전국 각도, 시, 군 직장마다 자체 기술과 자재로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는 산발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달현은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노력과 자재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문 공장에서 기성화된 설비를 만들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적 전력 생산 대상 건설에 힘을 집중해야 보다 효율적이고 전망적이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이 그만 당의 자력갱생 정책을 비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정일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달현이 흥남 비료 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공장의 생산 부실과 일부 간부들이 부정부패를 문제삼아 국가검열단을 내려보냈습니다. 김달현은 자신의 숙적인 연영무기 검열단 단장으로 임명되어 내려온다는 소식을 두고 사무실에서 네타이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김정일은 인척관계의 김달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그의 처와 자식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평양에서 겨까지라는 말은 김정일이 반개의 친인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사이에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를 확립한다면서 김정일은 직계가 아닌 친인척들이 득세와 우상화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겨까지를 잘라줘야 곱게 잘 자란다는 의미에서 김정일이 처음 이들을 겨까지라고 표현한 다음부터 이들 친인척들은 북한 주민들에겐 마주 서서도 안 될 사람처럼 인식되었습니다. 그 겨까지들과 어울리다가 종파로 몰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중앙당 간부들은 김정일과 배다른 형제인 김성애의 자녀들과는 눈길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애는 김정일이 당 사업을 시작하던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평양 교회에 있는 13호 별장에 구금되다시피 지내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일보다 더욱 대견해하고 사랑하던 김평일은 애국대사관 대사로 오래전에 임명받고 해외 추방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삼촌인 김영준은 뇌혈전 후유증으로 지금은 운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식은 절대로 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 조직부원회의 간부사업 원칙에 의해 모두들 선과 기관이 평지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소개해준 첫 번째 처 김영숙은 주울초대소 소장으로 산속에서 운동 생활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처 성혜림은 망명 중 사망했습니다. 김정남의 소급시설 친구인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은 한국으로 왔다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사람이 돈에 한장하면 제 아내도 팔고 권력에 미치면 제 어머니도 살해한다고 했습니다. 권력 쟁탈을 위해 우아래 피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일은 우리 봉건 왕조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친모를 잃고 계모의 손 아래서 야심과 반항아의 기질만 익히며 자란 김정일은 지나간 그 역사의 비하를 재현한 동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김일성의 사망은 바로 김정일이 모략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에서 2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고 있습니다. 먼 세기도 아니고 노예제나 봉건국가도 아닌 만민평등 이념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한둘도 아닌 수백만이 아사했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게 사실이라면 그 정부는 응당 책임을 지고 해산하든가 붕괴되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수십 명이 굶어 죽었다면 그것은 그들 운명이 불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수백만이 생죽음을 당한 이 비극은 북한 정부가 말하는 제국주의 봉쇄 때문도 아니며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의 권한 때문도 아니고 엄연한 대학살인 것입니다. 그렇게 반인륜적인 대범죄를 감행하고도 오늘까지 인민의 지도자로 자처하며 포갑정치를 계속하는 김정일, 권력 쟁탈을 위해 제일로 가까워야 할 혈육으로부터 먼저 증오하고 박해한 철심장에게 200만이 죽음도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혁명을 부르짖으며 오늘까지 세습 정치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 북한 1호위총국 간부의 수기 김일성은 어떻게 사망하였는가를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최근 북조선 정세는 후계자 문제와 화폐개혁에 따른 시장의 변화 등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한 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입니다. 저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강철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참혹한 실상, 그 모습이 과연 우리가 살아온 어느 세대와 비교할 수 있으며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북한 동포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도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김자진 장군, 일본 군대를 몰살시킨 정말 위대한 장군이 있었다는 이제 그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또 그 장군의 아들 김두한 씨가 종로 바닥에서 일본의 야쿠자와 이렇게 싸우는 이제 그런 모습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이제 항일무장 투쟁에 대해서 전부 다 김일성 개인의 어떤 영광으로 돌리기 때문에 만주골판에서 겨우 비적지일 정도로 헤매던 김일성이 위대한 항일의 영웅으로 묘사됐지만 사실 김일성은 항일 영웅 가운데는 끼울 수 없는 이제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서울 종로 바닥에서 그 일제 강점기에 그야말로 주먹으로 일본 야쿠자들을 이제 때려눕힌 아주 전설적인 영웅인 김두한 씨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모습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만약 북한이라면 인민군대를 몰살시킨 어떤 장군의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적어도 공개 처형시키지 않으면 그의 가족은 삼족을 멸하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야 이제 정상이다. 이런 것이 이제 북한 주민들로서는 상식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제국주의, 그 간악한 일본 제국주의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자기의 군대를 몰살시킨 그 장군의 아들이 정로 바닥에서 뭐 싸움도 하고 또 일본인 친구들도 사귀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이게 일본 제국주의 시대, 특히 한반도에서의 강점 시대가 북한의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김정일 체제와 비교하면 정말 이게 뭐 완화된 체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이제 괴수였던 이동방문을 이제 쏘아 죽인 안중근 열사가 있습니다. 안중근 열사는 일본 고등법원에서 공식 재판을 받고 자신의 변호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도 주어졌고 거기서 안중근 열사는 자신의 무죄를 토로를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일본 군국주의와 싸운 군인이다. 따라서 테러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 이렇게 자기를 변론했습니다. 결국 일본 제국주의는 안중근 열사를 이제 사형에 처했습니다. 만약 김정일 정권 하에서 김정일 정권의 우두머리를 쏘아 죽인 누군가를 재판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마 재판 자체가 이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죄수는 이미 보위부 감옥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사람의 형체로 남아있기가 힘든 것입니다. 또한 뭐 재판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또 항변의 기회라는 건 더 줄 수가 없겠죠.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사법제도라는 게 과거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진행됐던 일제의 사법제도보다 더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명했던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벌였던 고문입니다. 이게 서울에 보게 되면 유명했던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이제 일제에 고문당했다고 합니다. 이 고문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감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문을 보게 되면 과거의 그 일제 고등계 형사들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제 야만적인 고문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탈북자는 평양 어느 보위부 감옥에서 나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어떤 청년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보니까 보위부가 머리구대를 끈으로 메고 질질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미 그 청년의 손목과 팔목에 힘줄이 다 끊겨 있었고 힘줄이 끊기다 보니까 그 청년은 몸을 이제 가눌 수가 없는 것이죠. 땅바닥에 노무려진 상태로 끈으로 몸을 묶어서 끌고 다니는데 그 청년은 이제 보위부 요원들에게 막말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라고 이제 고함을 지른다고 합니다. 정말 그 무참한 고문 속에서도 그 정권에 저항할 수 있는 그 용감한 이제 북한 이 젊은이의 그 모습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도 않고 바로 보위부 감옥에서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야만적인 고문 행위는 일제시대에 자행됐던 여러 가지 고문 기술을 더 확대 발전시켜서 그야말로 일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야만적인 고문이 북한의 전 보위부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통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짐승 잡듯이 사람을 잡기 때문에 북한의 보위부에 끌려가면 그 어떤 비밀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불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야만적인 고문 앞에서 뭐 절개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보위부 감옥을 견디는 사람들은 정말 그 우리가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제시대에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됐습니다. 또 여행증 없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그 여행증이 없으면 한 개 군도 넘어가기 힘듭니다. 여행증이 없다는 죄 때문에 갈리, 신성천 이런 직결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 아닌 죄로 3개월씩 강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하물며 일제시대에도 여행증 없이 다녔다고 해서 3개월씩 강제 노역을 시킨 그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쌀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 껍질도 사실은 그 고급입니다. 그 소나무 껍질의 송기는 송기떡을 만드는 이제 아주 그 재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송기떡은 사실은 고급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소나무에 나오는 송기를 뭐 밀가루에 반죽해서 먹기도 했고요. 이미 북한 야산에 소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벼뿌리를 캐먹고 풀뿌리를 캐먹고 심지어는 자강도 어떤 마을에는 이제 그 니탄을 캐먹었다는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아무리 굶주려도 300만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아무리 굶어도 뭐 진흙을 먹었다는 증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과거 일제시대와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제시대보다 몇 배 더 열악한 상태로 지금 놓인 것입니다. 김일성이 일제를 타도하고 저국을 광복하고 나라를 찾았다고 하지만 나라를 광복하고 찾은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 김일성이 일제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않으면서 러시아의 개가 돼서 러시아의 후원을 받아서 정권을 잡은 것 외에는 사실 김일성이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혼자 개인이 일제와 싸워서 마치 뭐 자기 혼자 저국을 광복시킨 것처럼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폭압에서 벗어났으면 적어도 일제 시절보다는 나은 체제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김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에게 해방되고 나서 일제보다 몇 배 더 열악한 나라를 만든 이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야말로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집단보다 더 비겁하고 비열한 민족의 반역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서는 아무리 뭐 인민을 생각하고 북한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떠들어대는 이 김일성 김정일 집단은 우리가 현실로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현실은 그 자들이 한 짓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배반하고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의 반쪽 땅인 북한을 인간 생지옥으로 만든 대민족 반역죄를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동포 여러분들이 이 김정일 정권을 타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일제보다 못한 그 체제를 우리가 한순간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 모두가 떨쳐 일어나서 김정일 정권을 하루빨리 타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녘 형제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라디오 동의보감 시간입니다. 명색만 무상치료이지 병나도 약안첩 바로 쓰지 못하는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남한에 계시는 탈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동의보감의 진행을 맡은 최정락입니다. 이 시간 북한 동의사 출신 탈북자 김지성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남한은 요즘 들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북한도 이맘때쯤이면 추위가 많이 풀리나요? 네, 그렇죠. 북한도 남한과 불과 온도차가 3, 4도 차이인데 아마 지금쯤은 많이 풀렸으리라 봅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인체기관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갑상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갑상선 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갑상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과 갑상선 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갑상선암은 갑상선에 암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갑상선은 갑상선 연골, 즉 목이 돌출된 부분이 바로 아래에 있는 나비 모양이 엷은 조직입니다. 태아나 신생아의 성장과 발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이 부족하면 키가 자라지 않고 뇌 발육이 부진해서 백치가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과 장기의 기능이 적절히 흐르도록 하며 체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체중이 줄고 체온이 올라가서 더위를 못 참고 땀이 많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모든 갑상선 질환이 호르몬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갑상선암 등은 갑상선 호르몬 양은 종상인데 단지 갑상선이 모양만 변화가 됩니다. 갑상선암은 어릴 때 머리나 목에 S-ray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잘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 갑상선암은 전이가 느리고 대부분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은 30대 중반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 암으로 발전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네, 갑상선암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 약 2배 정도 높게 발생하며 30대에서 60세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엔 단순한 결절 이외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진단이 상당히 어려운데 평소보다 갑상선이 갑자기 커진다거나 목소리가 쉬고 음식 삼키기가 힘들고 호흡이 불편하고 두통 안면 부종이 오면 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면 치료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여기서 전체 갑상선암의 80%는 유두암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한 개의 덩어리나 혹이 형태로 비교적 악성도가 낮고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이 특징입니다. 30대 전후에 발생되며 적의 치료 시 치료 성적이 매우 좋죠. 갑상선이 10%를 차지하는 요포암은 유두암보다는 다소 덜 딱딱하고 한 개의 혹이나 덩어리의 형태인데 40, 50대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포암은 혈관을 통해서 피나 뼈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어서 유두암보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만약 수술로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하면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해야 합니다.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을 계속 복용하면 20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8, 90%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면 수술도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고 지속적인 치료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듣는 대다수의 청취자들께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원 치료 말고는 치료 방법이 전혀 없나요? 네,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예전부터 민간요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전해져 내려오고는 있으나 이 방법들은 그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잠시 고통을 피하는 방법일 뿐 완전히 치료가 되거나 암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만약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될 수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동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오네요.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소개해드린 것처럼 집이나 혹은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힘들 경우 집에서 아니면 타지에서 그 증상을 잠시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건포, 다시마를 말하죠. 이 다시마를 분말로 만들어서 한 숟가락씩 하루 세 번 공복에 먹습니다. 다시마는 가래와 오해를 없애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갑상선 기능 조절과 항암작용, 혈압을 낮추는 데도 일정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마는 갑상선암에 일정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역을 두 숟가락씩 하루 3회로 나누어 먹습니다. 미역은 간과 위, 신장에 작용을 해서 가래를 없애주며 담이 뭉친 것을 풀어주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악성종양 등을 포함한 몸 안에 단단하게 뭉친 것을 풀어주는 일정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꿀풀이 있습니다. 이 꿀풀을 한 번 한 숟가락씩 하루 3회로 나누어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꿀풀은 맛이 쓰고 매우며 성질은 차갑고 간과 담에 작용을 합니다. 열을 식히고 눈을 맑게 하며 단단하게 뭉친 종양을 풀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갑상선 종양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 홍화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홍화는 이꽃 또는 인나물이라고도 불리며 이른 아침 이슬에 젖었을 때 꽃을 따서 말린 것을 홍화라고 합니다. 이 홍화 10g을 달려서 하루 2, 3회로 나누어 먹으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홍화는 맛이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심장과 간에 작용을 합니다. 또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며 어혈과 통증을 없애주고 월경불순을 조절하고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화는 혈액을 조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로서 어혈이 뭉쳐서 생긴 종양을 풀어주는데 중요하게 이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이를 가진 임산부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끝으로 어배자도 갑상선 치료에 좋습니다. 어배자는 언나무가의 불나무 혹은 어배자 나무의 잎에 기생하여 만든 벌레의 혹으로 이 어배자를 가루내어 환배에 붙이거나 2내지 8g을 달이거나 분말로 복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어배자는 맛이 시고 떫으며 성질은 차갑고 폐와 위, 대장에 작용을 합니다. 장을 수렴하여 설사를 멈추게 하고 땀이 나지 않게 하며 지혈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창양과 염증, 귀향에도 일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방법으로 북녘땅에 계신 동포 여러분과 타지에 나와 계시는 많은 청취자들께서 갑상선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차고 유용한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은 남조선의 대표적 문필가인 저갑재 선생입니다. 저갑재 선생은 남조선 종치잡지 월간조선의 편집장, 사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북조선의 민주화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에 기여하는 더서출판 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독재자인 까닭에 김정일을 미워한다는 사람, 김정일을 중화하는 만큼 무권리한 북녘동포들을 사랑한다는 저갑재 선생의 통일 담론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캐나다의 밴쿠버라는 데서는 겨울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름에 하는 올림픽을 하계 올림픽이라고 해서 한국은 지난 1988년에 주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모든 나라가 참가했으나 북한만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키, 스케이팅을 주로 하는 겨울 올림픽이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밴쿠버라는 곳은 항구입니다.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세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캐나다의 밴쿠버, 호주의 시드니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열리고 있는 겨울올림픽에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메달만 4개를 땄습니다. 종합순위가 4등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이 스케이팅이라든지 스키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눈은 좀 오지만은 이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는 그런 겨울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일부 부자라든지 특권층으로 여겨졌습니다. 북한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은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에 강원도의 평창군의 용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발 한 800m쯤 됩니다. 거기서 스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에 스키장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겨울에 스키를 타는 인구가 한 5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렇게 아주 날고 기는 선수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여자 선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남자 이상으로 성적을 발휘하고 있고 일도 참 잘합니다. 가장 어렵다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사법시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과거 조선조 시절로 말한다면 과거 시험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 시험을 쳐보면 요사에는 여자들이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많이 합격을 합니다. 입사시험을 쳐도 여자들이 더 많이 합격을 합니다. 거리를 지나다가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실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음식점에 가도 여자들이 남자보다 손님으로서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여성들은 매우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나와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정치인도 되고 그리고 스포츠 선수로도 활동을 합니다.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정치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이분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여자 대통령도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세 나라 중에서 여자 왕이 있었던 곳이 신라입니다. 신라는 선덕 여왕, 진덕 여왕, 진성 여왕 이 세 사람의 여왕을 배출을 했습니다. 여왕을 배출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국가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나라라야 부자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된다 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밴쿠버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다고 즐거워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여러 100군데 이상 되는 나라가 누가 국가를 더 발전시키느냐 하는 그런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한 개인이 금메달을 따도 자기 일처럼 이렇게 기뻐하는데 한 국가, 한 민족 집단이 여러 국가를 제치고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그것은 굉장한 일이죠. 바로 그 일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지난 200년 동안 100개가 넘는 공화국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독립을 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다 노력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복지를 높이고 안보, 국방을 잘하고 문화, 예술, 체육 그리고 평화 이런 여러 분야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종합적으로 등수를 매겨본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1등을 차지할 것입니다. 일본이 1등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난 200년 동안 만들어진 나라 중에서 또는 근대화가 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인류국가 클럽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점수를 좀 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국가가 되기 위하여 주변 국가를 침략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해서 많은 피해를 남겼기 때문에 감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발전 과정에서 주변 국가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침략을 당하고도 떨치고 일어나서 경제대국, 민주국가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이 한국식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략은 세계로 수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로 수출되어서 중국과 월남이 한국의 이 국가 발전 전략을 참고로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한국식 국가 발전은 도움을 준 것이죠. 또 우리는 이념과 인종의 벽을 뛰어넘은 88 서울올림픽을 대성공시켜서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에도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한국은 인류가 공존 공영하고 평화를 누리고 복지를 누리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은 가난한 나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방법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가 발전 올림픽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누가 금메달을 받을 것인가? 누가 한민족을 대표하여 시상대에 오를 것인가 하면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두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는 그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서 나라가 부자가 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은 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최근 어떤 세미나에서 황장엽 선생은 김정일이를 시한폭탄에 비교로 했습니다. 즉 김정일이가 언젠가는 망할 텐데 언제 망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시한폭탄처럼 북한이 곧 터질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김정일이가 이제는 종말로 들어섰다. 과거에 두 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동의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1977년에 12월입니다만은 당시에 평양을 방문했던 동독 호네크 공산당 서기장과 김일성이가 했던 대화록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김일성은 호네크 서기장한테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학생들은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반대로 남한의 학생들은 괴뢰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남한 하수인들의 중동을 억누르고 남한 민중들에게 사회주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남한의 학생들은 북한 정권을 반대하는 시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남한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당시에 남한의 학생들이 반대한 정권은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반대 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곧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시위 때문에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1980년대 말부터 정착이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김일성이 자랑할 것이 아니죠. 북한은 북한 정권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면 아마 총을 쏴서 수십만 명이라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은 전체주의 체제로서 지금까지 독재가 계속되고 결국은 인민들이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시위가 없다고 자랑하는 것은 독재자가 좋아할 일입니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는 데모, 시위가 많아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김일성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한에서는 시위를 하는데 북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정부를 반대한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수령 독재 체제로 가서 경직이 되고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원래 시끄러운 나라가 발전하는 법입니다. 북한은 시끄러워서 망한 것이 아니라 너무 조용해서 망한 것이죠. 이 조용한 데 대한 책임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있지만은 북한 인민 여러분들한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남한의 학생들처럼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하지 못합니까? 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통일되면은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역사에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지 이제 2년이 되었는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여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북한 정권을 아주 경계 대상, 적대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 60%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그동안 김정일 정권이 남한에 대해서 협박하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한 것이 축적되다가 보니까 아 이제 북한 정권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여론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여론이 과거 좌파 정권 등장, 김대중 정권 등장하기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한 여론의 흐름은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좌파 정권 시절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여론이 늘어났는데 2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정권이나 언론이 반미 선동을 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조사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 중에 78%가 미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미국에 대한 친미감정, 멕시코의 친미감정, 이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과 인접한 나라입니다만은 보다도 더 높고 일본의 친미감정 59%보다도 더 높고 세계에서 이렇게 미국에 대한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진 나라는 아프리카 케냐라든지 나이지리아 그리고 미국뿐입니다. 케냐는 오바마 대통령 출신국이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즉 북한 정권에 대한 나쁜 생각은 늘어나고 미국에 대한 좋은 생각은 또 늘어났습니다. 이래 되면은 대한민국을 긍정을 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각이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김정일이가 지금 망해가고 있으니까 더구나 북한 내에서도 이제는 김정일 정권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다고 합니다. 아마 자유로운 조사를 한다면은 북한에서도 김정일 정권에 반대하는 여론이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한 국민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생각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북한 7천만 국민들이 김정일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이 기회에 김정일을 몰아내고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권이 북한에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면은 이게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희생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현재 중국에 계시는 김철 씨의 사연입니다. 1999년 북한을 탈출한 김철 씨는 당시 형님 김영남 씨와 헤어진 뒤 한 번도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김철 씨는 형님이 혹시 남조선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본 방송국으로 형님의 행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김철 씨의 형님 김영남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셨다가 가족 간의 재회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할 전화번호는요, 0082-2를 누르신 다음 2699-0977번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남가북에는 반세기가 넘도록 헤어져 소식조차 모르고 사는 이산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슴에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는지 김수현 기자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김수현입니다. 이 시간은 갑작스러운 생이별로 오랫동안 가슴 아리에 왔던 납북자 가족들의 사연을 나누고 또 역시 북에서 남쪽의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계신 납북자분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인데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납북자 김말란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언자는 김말란 씨의 조카인 배종용 씨입니다. 1932년생인 김말란 씨는 1950년 9월 초 19살의 나이로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 의과대 부속 제2병원에서 납북됐습니다. 당시 김말란 씨는 적십자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요. 당시 언니의 근무지인 서울대병원 기숙사에 머물러 있던 말란 씨는 간호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민군 간호보조사로 불려나가게 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나라에서는 부속 병원뿐만 아니라 전 의료기관에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병원은 국군 부상자를 치료해야 하니 모든 직원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상근무를 해야 된다는 명령이었죠. 조카인 배종용 씨는 당시 서울에 올라와 이모님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납북된 이모 김말란 씨 역시 6.25 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가지 못하고 기숙사로 피신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병원의 상황은 살 얼음판이었습니다. 국군 부상자들을 일반 환자로 둔갑시켜 치료를 해주고 있었는데 국군 중환자가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된 인민군들은 대학병원 지하로 데려가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그 지하실에서 따발총 그 쏘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많이 들렸어요. 그 직원들이 그 총소리만 들으면 그냥 가슴이 그냥 탁탁탁 저 누가 죽었는가 보다 해서 죽이는가 보다 해서 공포에 쌓이고 이제 그 불안했는데 그러니까 국군들을 갖다 와서는 모두들이 이제 묶어가지고선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총소리가 들이 나서니까 분명히 거기 가서 죽인 거죠. 유엔군이 개입을 결정하고 들어오자 인민군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후퇴를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는 인민군 환자가 거의 다 차교됐죠. 경환자는 조금 나으면 전방에 보내고 중환자는 이북으로 보냈는데 당시 9.28 수복 직전 인민군 부상자를 북송해야 한다는 상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때 김말란 씨는 의사와 간호사 몇 명과 함께 중환자 후송에 착출되게 됩니다. 데려가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었고 도망치면 총살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지시가 뭐나 하니 중환자들을 지금 이북으로 후송을 시켜야 된다 하는 아마 그런 아마 그 상부의 지시가 내리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당국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지시가 내렸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알기는 그 차 하나에 앰뷸런스 차 하나에 의사 이제 뭐 한두 명 또 간호사 몇 명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보조원 몇 명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차에 태우고 그 이제 중환자들을 차 앰뷸런스 이런 데다가 막 실어가지고 후송을 막 시켰어요. 이제 그때 그 우리 그 말란이 막내 이모님이 차출이 된 거예요. 후송하는데. 김말란 씨가 납북된 일주일쯤 후 조카 배종용 씨와 언니 김을란 씨도 병원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단체로 납북이 됐습니다. 계속 빠져나갈 기회를 보던 배종용 씨는 다행히 강원도 근처에서 정찰기에 의한 폭격 때문에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죠. 또한 언니 김을란 씨도 그 이후에 폭격 상황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김말란 씨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배종용 씨에게 김말란 씨는 자신을 끔찍히 아껴주던 사랑하는 이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차출이 돼가지고 말란 이모님이 이제 그 언니를 보고, 언니 나는 가다가 비행기 폭격으로 죽어도 좋다. 나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나는 죽어도 좋지만은 하여튼 배용용이는 살아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 이모님 보고. 어떠한 일들에도 배용종이는 살려서 지금 고향에 계시는 말이지 그, 어? 큰 언니와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겠느냐 말이야. 나도 못하고. 배종용 씨는 납북을 직접 보고 또 피부로 경험한 당사자로서의 사정을 토로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불만, 모난이, 뭐 이산가족이다, 뭐다, 뭐 무슨 뭐 별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이래같이 6.25 전에 대한민국에서 참 공직으로 있었다든지, 또 관리직에 있었다든지, 병원에 있었다든지, 이래가지고선 그 전쟁을 해가지고 그 억울하게 말이지 납치돼가지고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의 행방을 어떻게 해가지고도 정부에서 이걸, 뭐에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일이 하는 게 정부에서 하는 게 전부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불만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종용 씨가 보고 싶은 김말란 이모님께 전하는 말입니다. 말란 이모님, 사람만 계시면은 큰 인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집안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만 계신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참 기쁘고 참 춤을 출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람만 주기를 참 간절히 지금 바랄 뿐입니다. 이건 뭐 나이 지금 뭐 70세가 넘어가지고 이젠 세상에서도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는데 이 죽기 전에 하여튼 말라님의 소식이라도 좀 알았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납북되신 당사자분이나 혹은 그 가족분, 친척분 등 납북인사에 대한 소식을 아시는 분들은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서울입니다. 02-965-9151, 02-965-9151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수연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1을 누르신 후에 서울지역번호인 2를 누르시고 그 다음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의 유주영, 기술편집의 유유경, 진행의 이금영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